가에 한입 트인 떨어지는 낙엽 소리 저 낙엽은 무심하게 내 사랑을 묻어버렸네 그대 떠난 후 세월은 가고 찬바람만 불어내 낙엽 쌓인 그 길을 지금도 나 홀로 걷고 있네 걷고 있네